특별한 way 나답게 I make rules 맘대로 I walk 매일이 like birthday 달콤한 케이크 듣기 전에 한 입에 쏙 That's right 맛보는 right now 좋은 게 좋아 죄셋 yeah. 어려워도 전부 break it